사람들이 말하더라 새 것 마냥 깨끗하다 Innocent as newborn infant Baby naked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저거 저거 이상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?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Kissy, hickey and thanks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?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, 비누 Kissy, hickey and thanks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?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, 비누 씻어내면 상처 입은 것들 다 씻어내면